50 languages. 73. 73. السماح بفعل شيء. 해도 돼요. 해도 돼요. هل سمح لك بقيادة السيارة؟ 당신은 벌써 운전을 해도 돼요? 당신은 벌써 운전을 해도 돼요? هل سمح لك بشرب الكحول؟ 당신은 벌써 술을 마셔도 돼요? 당신은 벌써 술을 마셔도 돼요? هل سمح لك بالسفر بمفردك إلى الخارج؟ 당신은 벌써 혼자 외국 여행을 해도 돼요? 당신은 벌써 혼자 외국 여행을 해도 돼요? يسمح أن يمكن أن 해도 돼요. 해도 돼요. أيمكننا التدخين هنا؟ 우리 여기서 담배 피워도 돼요? 우리 여기서 담배 피워도 돼요? أما مسموح التدخين هنا؟ 여기서 담배 피워도 돼요? 여기서 담배 피워도 돼요? أيمكن الدفع بالبطاقة الائتمانية؟ 신용카드로 지불해도 돼요? 신용카드로 지불해도 돼요? أيمكن الدفع بشيك؟ 수표로 지불해도 돼요? 수표로 지불해도 돼요? أيمكن الدفع نقدا؟ 현금으로만 지불해도 돼요? 현금으로만 지불해도 돼요? أيمكنني إجراء مخابرة هاتفية؟ 전화를 해도 돼요? 전화를 해도 돼요? هل لي أن أوجه سؤالا؟ 뭘 물어봐도 돼요? 뭘 물어봐도 돼요? أتسمحون لي بأن أقول شيئا؟ 뭘 말해도 돼요? 뭘 말해도 돼요? لا يسمح له بالنوم في المتنزه. 그는 공원에서 자면 안 돼요. 그는 공원에서 자면 안 돼요. لا يسمح له بالنوم في السيارة. 그는 차 안에서 자면 안 돼요. 그는 차 안에서 자면 안 돼요. لا يسمح له بالنوم في محطة القطار. 그는 기차역에서 자면 안 돼요. 그는 기차역에서 자면 안 돼요. أيمكننا الجلوس؟ 우리 앉아도 돼요? 우리 앉아도 돼요? لائحة الطعام من فضلك. 우리 메뉴를 봐도 돼요? 우리 메뉴를 봐도 돼요? أيمكننا الدفع كلنا على حدة؟ 우리 따로 돈을 내도 돼요? 우리 따로 돈을 내도 돼요?